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색깔 먹는 괴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김혜우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이수영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좋아하세요? 이 책에는 세 가지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색깔 먹는 괴물이 낸 수수께끼지요. 정답을 맞히지 못하며 색깔 먹는 괴물이 우주의 작은 별에 있는 색깔을 하나씩 먹는다지 뭐예요? 친구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수수께끼. 나는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가서 놀지도 않고 우체부 아저씨만 기다렸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재빨리 뛰어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수상하네. 뭘 그렇게 기다려? 아니야. 기다리는 거 없어.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나 대신 엄마가 우편물을 받으면 큰일이다. 누가 책을 보냈냐고 꼬치꼬치 물어대면 마음 약한 나는 엉뚱한 작가랑 한 약속을 엄마한테 모조리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그럼 엉뚱한 작가와의 약속도 물거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은 내가 받아야 한다. 다행히 엄마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우편물이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고 색깔 먹는 괴물을 펼쳤다. 어떻게 쓰여져 있을지, 이번에도 내 생각이 코코에게 잘 전달됐을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다음 날 괴물이 와서 시큼털털한 입냄새를 풍기며 물었어. 자, 이제 수수께끼 답을 말해보시지. 나는 안절부절 못했어. 아직 답을 생각하지 못했거든. 괴물이 눈치를 채고 크르르 웃었어. 흥, 못 풀었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 괴물이 뱀처럼 징그러운 입술을 내밀고 다가왔어. 나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어. 안 그래도 몸이 반쪽밖에 남지 않았는데 괴물이 나머지 색깔까지 다 먹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투명해지고 말 거야. 우리 별도 영원히 사라지겠지? 이리 오렴 꼬마야. 안 아프게 살살 먹어줄게. 그냥 주사 맞을 때처럼 따끔할 거야. 거짓말이야. 지난번에 괴물이 내 몸에서 색깔을 빨아들일 때 어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괴물이 클클클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어. 난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지. 괴물이 내 머리에 막 입술을 대르는 순간 어디선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코코야, 괴물이 낸 두 번째 수수께끼의 답은 45야. 알았지?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듯 친구의 생각이 전부 보였어. 나는 순식간에 답이 왜 45인지 알게 됐어. 꼭 마법 같았지. 나는 다급하게 괴물에게 소리쳤어. 자, 잠깐만! 답이 생각났어요! 괴물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 헤이, 말도 안 돼. 너 같은 바보가 답을 알아낼 리 없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소리치자 괴물이 인심 쓰듯 말했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답은 45예요. 내 대답을 듣고 괴물이 발을 구르며 웃었어. 너 혹시 바보 아니야? 45에서 23을 뺐는데 왜 그대로 45야? 잘 들어봐요. 놀이터에서 45랑 23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23이 재미없다고 집에 갔어요. 그럼 놀이터에는 누가 남죠? 45. 괴물이 멍한 얼굴로 대답했어. 그러더니 얼른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 바보 같은 장난 그만해. 계산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왜 안 돼요? 수수께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괴물은 화가 난 듯 콧구멍 다섯 개를 벌렁거리며 말했어. 좋아. 그럼 하나만 더 묻자. 53 더하기 11은 뭐냐? 5311이요. 괴물이 황당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어.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대더라고. 으하하하하. 이제 보니 너 아주 웃기는 녀석이구나. 계산법이 좀 이상하긴 해도 꽤 웃겼어. 나는 배짱 있는 여성이랑 웃기는 녀석이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주지.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리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친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잠시 뒤 괴물이 웃음을 멈추더니 정색하고는 나에게 말했어. 흥, 지금까지는 운 좋았을 뿐이야. 세 번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왜냐하면 내가 절대 안 봐줄 거거든. 자, 세 번째 수수께끼를 낼 테니 잘 들어. 물은 물인데 이상한 물은? 괴물집 주소는? 7, 디귿, 50, 오리, 을, 이응, 이, 아기, 역, 일, 아니, 은삼, 디귿, 아십, 일은? 네? 나는 괴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어. 수수께끼가 아니라 무슨 주문 같았거든. 잘 봐. 괴물은 다시 말하기 귀찮은지 인상을 팍 쓰더니 긴 막대기로 땅 위에다 글씨를 썼어. 괴물의 몸에서 나오는 빛깔 때문에 땅 위에 쓰인 글씨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수수께끼가 세 개잖아요. 세 개 같지만 풀어보면 한 개다. 네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이기는 거고 못 풀면 지는 거지. 마지막 수수께끼니까 잘 풀어봐라. 이 맹랑한 꼬마야. 괴물이 클클클 웃으며 돌아섰어.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수수께끼를 한꺼번에 세 개나 내놓고 풀어보면 한 개라니 어이가 없었다. 나는 괴물이 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참 동안 고민했다. 책상 앞에서 끙끙대느라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형이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말했다. 뭐해? 저녁 먹으라니까. 나중에 먹을게. 나 지금 바빠.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꾸하자 형이 방으로 들어와 내가 끼적대던 종이를 휙 낚아챘다. 이게 뭐야? 물은 물인데 이상한 물? 아빠도 방으로 들어오더니 종이를 슬쩍 넘겨다 봤다. 수수께끼 같은데? 혹시 요물 아냐? 아빠 말에 형이 대꾸했다. 에이, 요물보단 괴물이 낫죠. 그 순간 나는 무릎을 탁 쳤다. 바로 그거야, 괴물. 책에도 괴물이 나오잖아? 내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아빠랑 형이 의아하게 쳐다봤다. 책? 무슨 책? 형의 물음에 나는 당황해서 얼른 얼버무렸다. 아, 아니, 내 말은 동화책에 괴물이 많이 나온다고. 다행히 형이랑 아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휴, 하마터면 색깔 먹는 괴물에 대해서 말할 뻔했다. 어쨌든 형이랑 아빠 덕분에 한 고비는 넘겼다.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니까 훨씬 수월했다. 나는 내친 김에 나머지 수수께끼도 물어봤다. 형, 괴물집 주소가 뭔지 알아? 괴물집 주소? 그것도 수수께끼야? 응. 우리는 말없이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엄마가 넌지시 끼어들었다. 엄마가 개미집 주소는 아는데? 나는 솔깃해서 물었다. 뭔데?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하하,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했다. 그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괴물집 주소도 개미집 주소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덩치도 크군. 형이 얼른 내 말을 받아서 말했다. 까불면 다치리? 덩치도 크군. 까불면 다치리? 와, 끝내준다. 나랑 형이 한 말을 이었더니 그럴듯한 괴물집 주소가 만들어졌다. 나는 형을 향해 한쪽 손바닥을 들어보였다. 형이 킥킥 웃으며 내 손바닥을 탁 쳤다. 엄마가 형과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손발이 척척 맞네. 그러니까 이제 좀 형제 같다. 그 말에 형이랑 나는 마주보고 씩 웃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나무. 마지막 수수께끼만 풀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 나는 말로 설명하기 난감해서 종이에 수수께끼를 적어 엄마 아빠랑 형에게 보여줬다. 7, 디귿, 5, 1, 5, 리을, 이응, 이, 아, 기역, 일, 아, 니은. 3. 디귿. 아. 11. 내가 적은 걸 보고 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이건 또 뭐냐? 숫자랑 문자가 막 섞여 있네? 아빠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어, 이거 정말 수수께끼 맞아? 엄마가 종이를 골똘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꼭 무슨 암호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 숫자랑 문자를 섞어서 암호를 만들잖아? 그 암호로 자기 편 스파이한테 비밀 임무를 전달하지. 암호? 내가 고개를 갸웃하고 묻자 엄마가 덧붙였다. 숫자랑 알파벳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암호를 만들던데?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난 그만 포기할래. 배고파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도요. 형도 금세 포기하고는 아빠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엄마가 내게 물었다. 너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지 그래? 싫어. 이거 풀기 전에는 절대 안 먹어. 나는 고집스레 말하고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암호를 풀기 전에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가버렸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꺾기 힘들다는 걸 엄마는 잘 알고 있다. 종이를 계속 들여다보는데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숫자랑 알파벳으로 암호를 만든다고? 나는 종이에다 알파벳을 차례로 쓰고 숫자를 하나씩 짝지어봤다. A는 1, B는 2, C는 3, D는 4. 그런 다음 괴물이 낸 수수께끼 중에서 숫자만 따로 적고 숫자를 짝지어진 알파벳으로 바꿔보았다. 7은 G, 15는 O, 2는 B, 1은 A, 3은 C, 11은 K. 오? 신기하게 Go Back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나는 혹시나 싶어 숫자를 뺀 나머지 문자들을 이어서 써봤다. 디귿 O는 돌, 리을 이응, 아는 아, 기억 아, 니은은 간, 디귿 아, 는 다. 돌아간다? 그러고 보니 go back은 돌아간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괴물이 낸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은 돌아간다가 틀림없다. 나는 흥분해서 우당탕탕 부엌으로 뛰어갔다. 엄마, 아빠, 형, 풀었어. 내가 암호를 풀었다고. 정말? 저녁밥을 먹던 엄마, 아빠랑 형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모험담을 펼쳐놓듯 어떻게 암호를 풀었는지 신나게 설명했다. 우와, 대단한데? 아빠가 감탄하며 말했다. 쳇! 배만 고프지 않았다면 나도 당장 풀었을걸. 형이 입을 삐죽이며 샘을 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종이에 다시 새 수수께끼의 답을 차례로 써보았다. 괴물? 덩치도 크군. 까불면 다치리. 돌아간다. Go back.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괴물이 한 말이 떠올랐다. 세 개 같지만 풀어보면 한 개다. 나는 혹시나 해서 세 개의 답을 차례로 쭉 이어봤다. 괴물이 덩치도 크군. 까불면 다치리로 돌아간다? 그 순간 나는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답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바로 이거야. 정말 그럴듯한걸? 여덟 번째 이야기, 무지개 빛깔 머리카락. 나는 이제나 저제나 우체부 아저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책이 올까봐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바람에 그럴 수는 없었다. 일단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현관 앞을 기웃거렸다. 드디어 우편물이 도착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가서 색깔 먹는 괴물을 꺼냈다. 그런 다음 엉뚱한 작가가 새로 쓴 부분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 색깔을 빼앗긴 뒤로 늘 다투거나 신경질을 부리던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거든.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었어. 이러다가 모두 죽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 그때 괴물이 꼭 트림을 하며 다가왔어. 트림을 할 때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어. 이 맹랑한 녀석, 세 번째 수수께끼는 풀었냐? 나는 가슴이 아파서 헉헉대며 대답했어. 풀었어요. 괴물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어. 풀었다고? 설마,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괴물이 덩치도 크군 까불면 다치리로 돌아간다. 맞죠? 갑자기 괴물이 흥분해서 소리쳤어. 말도 안 돼. 너 같은 멍청한 녀석이 수수께끼를 풀을 리가 없어. 누구야? 누가 답을 가르쳐줬어? 나는 괴물이 무서워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친구가 도와줬어요. 도와줄 친구를 찾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괴물은 그제야 생각난 듯 말했어. 그래, 그랬었지. 어쩐지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고 자꾸 트림이 나온다 했더니 네 친구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랬군. 그 친구 어딨어? 지금 제 곁에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져요. 또 그 소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별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서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너희 별에 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수께끼 푼 건 몽땅 무효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어. 네? 왜요? 다른 별에 사는 친구는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별 친구는 안 된다고 한 적 없잖아요. 괴물이 천둥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 된다고 한 적도 없어. 말도 안 돼. 이건 순 억지예요. 괴물이 몸에 몸통 같은 입술 사이로 꼭 트름을 하고 말했어. 억지도 뭐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색깔을 먹어야 속이 편해질 것 같구나. 자, 이리 오렴. 괴물이 내게 다가왔어. 나는 있는 힘 곧 달아났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괴물의 커다란 손에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지.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빌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지. 괴물의 입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 나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 그 순간 괴물이 갑자기 배를 잡고 떼굴떼굴 뒹굴기 시작했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나는 얼른 근처에 있는 나무 뒤로 숨었어. 괴물이 팔다리를 휘저으며 몸부림을 치는 동에 가만히 있다가는 걷어 차일 것 같았거든. 괴물이 울컥울컥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 울컥. 괴물이 초록색을 토해냈어. 동시에 괴물의 몸에서 초록색이 사르르 사라졌어. 울컥. 이번에는 괴물이 빨간색을 토해냈어. 그러자 괴물의 몸에서도 빨간색이 감쪽같이 없어졌어. 괴물이 구토를 할 때마다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하나씩 튀어나왔어. 반면에 우리 별은 다시 한겹 한겹 예쁜 색깔 옷을 입기 시작했어. 친구들의 머리카락에도 하나 둘 색깔이 돌아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괴물이 구토를 멈췄어. 괴물의 몸은 처음처럼 거무튀튀해져 있었어. 후유, 괴물이 기진맥진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어. 분하다. 너같이 하찮은 꼬맹이한테 당하다니. 여기 있는 색깔을 몽땅 먹어 지울 수 있었는데. 벼랑간 괴물이 눈을 뒤룩뒤룩 굴리며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놈의 색깔을 몽땅 빨아먹을 테다. 괴물이 크고 흉측한 입술을 쑥 내밀었어. 금방이라도 내 몸의 색깔을 쭉쭉 빨아들일 기세였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괴물이 또다시 배를 잡고 몸부림을 쳤어. 아이고 배야! 괴물의 배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더니 괴물이 꾸룩! 왜? 구토를 했어. 그 순간 괴물의 입에서 검은색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눈앞에 있던 괴물은 감쪽같이 사라졌어. 나는 어안이 봉봉해서 주위를 둘러봤어. 어디에도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누군가 요술을 부린 것 같았지. 살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주위를 둘러봤어. 우리 별은 예전처럼 예쁜 색깔로 가득했어. 과자나무, 사탕나무, 초콜릿나무에 탐스런 열매가 알록달록 매달려 있었어. 좌르르 흐르던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도 눈에 들어왔지. 곳곳에서 친구들이 아름다운 무지갯빛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밝게 웃고 있었어.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에 가서 괴발 개발 막 그리기, 엉터리 발명품 만들기, 고래고래 악쓰고 노래하기, 천방지축 까불기, 제멋대로 춤추기 같이 신나는 걸 배우겠지? 나는 색깔을 뺏기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리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난 정말 행복한 아이야. 이게 다 나를 도와준 친구 덕분이야. 고맙다, 친구야. 그림 속에서 코코가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무지갯빛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코코의 미소와 무지갯빛 머리카락은 정말 잘 어울렸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책을 덮었다. 그런데 표지에 색깔 먹는 괴물이라는 제목 밑에 엄동한 이무현 글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내 이름이 엉뚱한 작가 이름 옆에 나란히 쓰여 있다니 정말 신기했다. 마치 내가 진짜 작가가 된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다. 퇴근길에 아빠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다. 약속대로 엉뚱한 작가가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어? 엄동환 작가님이 왜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지? 나는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엉뚱한 작가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그러자 형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자꾸 이상한 수수께끼를 풀더니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엄마랑 아빠, 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 주위를 기웃거리며 곁눈질로 편지를 훔쳐봤다. 무연히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엄동한 작가입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니 무연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생각이 깊더군요. 더 이상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무연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독서 감상문 쓰는 것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제껏 무현이만큼 생각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니 무현이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세요. 무현이 같은 아들을 두신 부모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엄동한 씀. 나는 민망해서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어휴, 편지를 보니까 엉뚱한 작가가 너무 과장이 심했다.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은데. 나는 슬쩍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가 과연 엉뚱한 작가의 부탁을 들어줄까? 남의 일에 웬 참견이냐며 화를 내는 건 아닐까? 편지를 다 읽은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곧이어 엄마가 조용히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나도 엄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책을 읽으라며 벽에 붙였던 종이를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이제부터 책 안 읽어도 돼. 독서 감상문도 쓸 필요 없어. 만화책도 실컷 봐. 그리고 내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만화책을 꺼내다가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다. 그동안 내가 몰래 만화책을 읽는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었나 보다. 나는 당황해서 엄마 눈치를 보며 물었다. 정말 책 안 읽어도 돼? 그렇다니까. 엄마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나는 엄마가 화를 감추려고 일부러 큰 소리 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됐다. 엄마, 혹시 화난 거 아니지? 내가 왜? 엄마가 좋아하는 엄동한 작가님께서 우리 아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인정해줬는데 엄마 지금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엄마는 대견하다는 듯 내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며 방을 나갔다. 나는 좀 얼떨떨했다.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던 엄마가 엉뚱한 작가의 편지 한 통으로 순식간에 마음을 돌리다니. 엄마가 엉뚱한 작가를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아무튼 이제 지긋지긋한 책 읽기에서 해방이다. 골치 아프게 독서 감상문을 쓸 필요도 없다. 나는 책꽂이에 빽빽이 꽂혀있던 책들을 몽땅 빼서 창고에 넣어버렸다. 읽지도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책들을 싹 치우고 나니 방이 훨씬 넓고 환해 보였다. 야호! 이제 난 자유다. 아홉 번째 이야기, 엉뚱한 작가의 정체.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는 없고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무림, 무현아,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나간다. 조금 늦을지도 모르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저녁 챙겨 먹으렴. 나는 무심코 쪽지를 읽다가 멈칫했다. 엄마의 글씨체가 엉뚱한 작가의 글씨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위를 살펴봤다. 짐작대로 책상 위에 엉뚱한 작가의 편지가 있었다. 나는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엄마의 쪽지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다. 어? 글씨체가 똑같았다. 이를 꺾어 쓰는 것도, 리을을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쓰는 것도 정말 똑같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편지를 도로 갖다 놓으려고 엄마 방으로 갔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수수께끼 책을 발견했다. 엄마가 수수께끼를 좋아했었나? 호기심에 수수께끼 책을 넘겨보던 나는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책갈피를 끼워둔 쪽에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개미집 주소를 묻는 수수께끼였다. 엄마는 하고 많은 수수께끼 중에 왜 하필 이 수수께끼에 밑줄을 쳐놓았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괴물집 주소를 몰라서 쩔쩔쩔 맬 때 엄마가 개미집 주소를 알려줘서 수수께끼를 쉽게 풀 수 있었다. 숫자와 문자가 섞여있는 복잡한 수수께끼도 엄마가 암호 힌트를 줘서 풀어냈다. 정말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엉뚱한 작가는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귀신같이 내 생각을 알아내서 이야기를 썼을까? 게다가 우리 집에는 엉뚱한 작가의 책이 너무 많다. 설마 엄마가 엉뚱한 작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금세 도리지를 쳤다. 에이, 말도 안 돼. 엄마가 엉뚱한 작가면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엄마가 엉뚱한 작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와 다 같이 과일을 먹을 때 슬쩍 물어봤다. 엄마, 이제 그만 털어놓지 그래? 뭘? 엄마가 엉뚱한 작가님이잖아. 엄마는 당황했는지 씹고 있던 사과를 꿀꺽 삼켜버렸다. 그러다 급하게 삼킨 사과가 목에 걸려 한참을 캑캑대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까지 더듬는 걸 보니 더 수상했다. 나는 미심쩍었던 것들을 엄마에게 다 얘기했다. 엉뚱한 작가와 엄마의 글씨체가 똑같다는 것, 엄마 방에 있던 수수께끼 책, 엉뚱한 작가가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상한 일들을 몽땅 얘기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이제 그만 실토하지 그래? 엄마가 난감한 듯 패시시 웃었다. 나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다. 설마 설마 했는데 엄마가 진짜 엉뚱한 작가였다니. 엄마는 컵을 내려놓고 형이랑 나를 보며 말했다. 이무연 명탐정한테 딱 걸렸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잡아떼지도 못하겠어. 그래 맞아. 엄마가 바로 엉뚱한 작가야. 네? 형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추리가 정확히 맞았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아싸! 내가 맞췄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형은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이 분했는지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엄마가 호호 웃으며 변명을 했다. 만약 너희들이 엄마가 작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치자.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한순간에 스타가 되겠지? 잠깐 장 보러 나갈 때도 귀찮게 화장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써달라고 부탁할 테고 동네 꼬마들은 사인해달라고 쫓아다니겠지? 그럼 엄마는 피곤하고 짜증나서 괜히 너희한테 화풀이를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도 화가 나서 가출을 할지도 몰라. 분수처럼 말을 뿜어대던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이제 알겠니? 엄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작가라는 걸 비밀로 한 거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엄동한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말이야. 나랑 형은 멍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빠가 쿡 웃으며 한마디 했다. 너희 엄마 진짜 웃기지 않냐? 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못 말리는 스타병이에요. 나는 갑자기 풋 웃음이 터져나왔다. 엉뚱한 작가님, 엄마는 진짜 엉뚱해. 내 말에 형이랑 아빠랑 엄마도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뒤 엄마가 말했다. 이번에 무현이랑 같이 책을 쓰면서 깨달았는데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괴물처럼 군 것 같아. 너희들한테는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 그걸 엄마 마음대로 뺏으려고 했어.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뛰어놀아. 엄마는 너희를 믿어. 나는 신나서 물었다. 정말? 응, 정말. 엄마는 나랑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우리 엄만 정말 멋지다. 약속대로 엄마는 그 뒤로 한 번도 책 읽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나는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게임도 질리도록 했다. 아무리 심심해도 책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책 없는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창고에 처박아둔 색깔 먹는 괴물도 다시 읽고 싶었다. 코코가 보고 싶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책 읽기에서 겨우 해방됐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눈을 감아도 자꾸 책 생각이 났다. 난 정말 청개구리가 맞나 보다. 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책들을 몽땅 다시 꺼내서 내 방 책꽂이에 한 권씩 꽂아 넣었다. 그러다 색깔 먹는 괴물을 집어둔 순간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나는 색깔 먹는 괴물의 표지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꼭 친구 손을 잡을 때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모른 척 하다니.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